않으면 순간 모든 것이 멈추길 바래. 우리의 지금이 행복이 달아날까봐 너의 고운 눈에 눈물 날까봐. 이 세상에 너를 위해서 단 한 사람이 떠나야 한다면 그 곳이 아무리 위험하고 이로 서쪽 하늘